어디 하나 부끄럼 없이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이면서 정정당당하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하게 방송을 하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야구에서 노히트 노런이면 한 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의 짐 에버트라는 투수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에버트 투수는 신체 장애자로 조막손 투수입니다. 그는 왼손으로 볼을 던진 뒤에 오른팔 끝에 걸쳐놓은 글러브를 재빨리 왼손으로 옮겨서 수비를 하는데요. 9회 초에 클리블랜드의 한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주지 않으려고 짐 에버트의 약점을 이용해서 번트를 하려다가 관중한테 심한 야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은 세상 이치의 흐름을 깹니다. 여자 야구 선수들의 당찬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죠.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 마치 그 나이든 할머니 야구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부르는 것 같은,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가을이 가장 좋다고 하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의 김수지 양, 아주 오랜만에 엽서 보내주셨네요. 9월 8일 중간고사가 끝난다고요. 인천여고 3학년 7반 아이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충북 옥천군에서 김정산 씨가 진이가 16개의 촛불을 켜고 또 꺼야 하는 날입니다. 예뻐지라는 말도 넌지시 해달라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대전 중구 중천동에서 이현태 씨가 아, 윤정이에게 아주 조용히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기빠진 날 축하해.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하이텔로 김태경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죠. 엘리펀트 맨의 테마입니다.

하이텔의 홍성원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Live for Today였습니다. 이 닐 조던 감독의 영화 크라잉 게임은 여러모로 참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직 유교적인 정신세계가 압도적인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할 때는 정말 이야기도 그렇고 극의 전개도 그렇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일랜드 해방군 소속의 테러리스트와 흑인 영국 병사, 그리고 게인 미용사. 이 세 남자, 아니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성 연애자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던져줬습니다. 테러리스트인 퍼거슨은 비록 인질로 납치되어 왔지만 인간적인 영국군 병사 조디와 친해지게 되죠. 조디가 영국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뒤에 퍼거슨은 지미로 이름을 바꾸고 조디의 여인이라는 딜을 찾아갑니다. 조디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시작된 아름다운 흑인 여인 딜과의 만남은 곧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르익을 무렵 지미는 딜의 몸을 보고는 심한 구토를 참지 못하죠. 딜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영화는 이제 테러리스트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이고 싶은 한 남자와 자신을 여자라 알고 접근해온 또 다른 남자의 기묘한 사랑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여자가 아닌 것을 알고 사랑과 미움 속에서 번민하는 남자. 성의 구분에 상관없이 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여자 아닌 남자.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 인질로 잡힌 조디가 지미에게 개구리와 전갈의 이야기를 해주죠. 개구리와 전갈이 물살이 거센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전갈은 자기를 찌를까봐 겁을 먹은 개구리에게 너를 찌르면 나도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설마 찌르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개울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급류에 흔들리게 되자 전갈은 개구리를 꼬리에 침으로 찌르고 맙니다. 개구리가 왜 나를 찌르느냐고 묻자 전갈은 슬픈 표정으로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운명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화는 감옥에 갇힌 지미를 면해온 딜에게 지미가 개구리와 전갈의 이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 조지의 음성으로 한 곡 더 들어보죠. 크라잉 게임입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 조지의 크라잉 게임이었습니다. 이 개구리와 전갈의 이야기는 아주 함축적인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여자 남자를 떠나서 동성에 대한 애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정착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는 것들은 죄악시하게 됐죠. 개구리와 전갈은 같이 강을 건너가야만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는 경우죠. 동성애 역시 개구리와 전갈의 경우처럼 같이 사랑을 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이고 탈규범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갈이 개구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남자 역시 같은 남자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갈이 상대방에게 침을 쏘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사회화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한 남자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침을 쏘는 것이죠. 딜은 개구리이고 지미는 전갈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동성애의 영화에는 각각 다른 정치적인 함축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 쪽에서 다루는 동성애 영화와 헐리우드 쪽에서 다루는 동성애 영화의 접근 태도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헐리우드의 상업 영화에서 동성애는 색다른 자극을 끌어내기 위한 요소로 자주 쓰이죠.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한 폴 버호벤 감독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이 원초적 본능에서 폴 버호벤은 여자 간의 동성애를 사건의 복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와 연인 관계에 있는 진 트리플혼. 그녀의 대학 시절 동성애 파트너가 샤론 스톤이었다는 것을 미스터리 해결의 한 축으로 함으로써 의외의 재미를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X등급 영화에서나 허용되던 동성애를 잔재미를 얻기 위해서 수용한 것에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 원초적 본능 중에서 디스코텍 장면에 흐르던 곡 들어봅니다. 라투르의 블루. 영화 원초적 본능 중에서 블루, 그룹 라투르의 연주였습니다. 최근 세계 영화계에는 동성애, 그 중에서도 게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무척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에이즈가 참고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또는 동성애적인 사랑이 영화의 깊은 관심거리로 부각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위험한 관계, 그리프터스를 만든 영국의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은 1986년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주연한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는 런던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세탁소에서 일하는 영국인 조니와 세탁소의 주인인 파키스탄 청년 오마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이 암흑가의 보스인 까닭에 세탁소를 하나 차린 오마르는 극우 파시스트 그룹의 일원인 조니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둘은 점차 가까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동성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자 파시스트 집단의 동료들은 파키스탄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조니를 경멸하고 또 조니의 동성애 관계를 집중적으로 비난하죠. 스티븐 프리어스는 분명히 영화에서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 정권의 인종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그들은 노인, 여자, 아이, 장애자 같은 약한 사람, 그리고 이민족이나 불법 체류자 같은 아웃사이더를 배척합니다. 파시스트 사회의 기본은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생산력과 실질적인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유지에 불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거세하려 들기 때문이죠. 왜 크라잉 게임에서 조디와 딜이 흑인이어야 했는가? 또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 왜 조니의 상대가 파키스탄인이라는 유색인종이었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구대륙의 나라 영국의 감독들이 동성애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로 여기고 이민족을 탄압하는 세력들을 파시스트적인 성향의 억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동성애 장면을 우아하고 에로틱하게 그리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진정한 여성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작업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배척하고 여성에 대한 감상을 억제하면서 여성 문제를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방배동 우성아파트의 최형주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패왕별의 중에서 땅아의 이청 왕실, 당의 기성 왕사,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이종성, 임억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추석에 올까니 영화제에서 나란히 그랑프리를 수상한 두 편의 영화가 개봉되죠. 한편은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고, 또 다른 한편은 방금 노래를 들으신 중국 5세대 감독의 선구 첸카이게 감독의 패왕별입니다. 그 중에서 첸카이게 감독의 패왕별이 이 영화 역시 동성애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극 배우로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자란 접이와 소루. 우직한 소루는 항우와 우미인의 최후를 그린 경극 패왕별이에서 항우, 즉 패왕의 역을 맡게 되고, 조그맣고 예쁘장하게 생긴 접이, 장구경은 오미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접이는 항상 소루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지만 패왕별이를 연기하는 동안 오미인의 입장이 돼서 패왕, 즉 소루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성인이 돼서 소루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자 접이는 상실감에 술과 마약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소루는 접이의 도움으로 일본군에서 풀려난 뒤 아내인 공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연극을 그만두죠. 곧이어 문화혁명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두 사람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풀려나와 서로를 비난하도록 요구받죠. 절망 끝에 소루는 접이의 동성애 관계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접이 역시 울부짖으며 공리가 술집 여자였음을 폭로합니다. 그런 거친 시대가 지나간 뒤 이미 다 늙어버린 두 사람은 경극장에 갑니다. 패왕과 우미인의 분장을 하고 텅 빈 경극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마지막 장면을 공연합니다. 접이는 극중의 오미인처럼 소루가 차고 있는 칼을 빼내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죠. 첸카에게는 이 영화에서 중국의 현대사를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동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경극 배우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교적인 전통을 이어내려온 어제 오늘의 중국이나 공자를 배척했던 문화혁명의 시대나 정치적으로는 예술가의 자유를 억압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죠.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트랄랄라였습니다. 올리 에델 감독의 이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도 게인은 등장합니다. 30년대의 뉴욕 부두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의 파시스트적인 정치 상황을 그리고 있죠. 파업 중인 노조의 사무장 해리는 우연히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깨닫게 되고 당황합니다. 자라면서 여자처럼 살기를 원했던 조제트는 해리를 따라다니지만 항상 놀림감이 되죠. 그리고 그의 형은 게이인 동생을 마구 때리며 부끄러워합니다. 해리는 결국 조제트에 의해서 성전환을 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회의에 늦게 들어가 노조에서 해고되고 말지요. 결국 해리는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동성애적인 본능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레지나의 냉대 속에 부두의 철망을 넘어서려다 경찰에게 사살되고 맙니다. 자본주의적인 폭력과 파시스트적인 냉대 속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는 모두 막혀 있었던 것이죠.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가 힘든 탈규범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하기가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세계 영화계의 흐름이 이 동성애를 중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 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수용하기가 버거운 큰 주제죠. 최근에 개봉된 사베지 나이트나 아이다호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 제르미 아이언스, 존 론 주연의 앤 버터플라이 이런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폭 삭제돼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변태 성욕의 하나로까지 접근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외국 감독의 경우는 이 동성애를 인간의 원초적인 자유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세월이 좀 더 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감독의 자선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시릴 콜라르 감독의 영화 사베지 나이트 중에서 듣습니다. 라바.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Là-bas, sous la pluie, quelqu'un danse avec moi. Là-bas, dans la nuit, quelqu'un s'endort avec moi. Oh. Là-bas, dans un train, quelqu'un caresse mes mains. Là-bas, dans un port, quelqu'un me murmure encore. Tu sais, celle-ci d'une apprivoisée,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on le croit. À l'éternel, là-bas sur les flots. quelqu'un s'épuise pour moi là-bas sous la sang. Quelqu'un se blesse pour moi. 난 살아있다. 세상은 나 자신의 밖에 저만큼 놓여있는 것일 수만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고 세상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정말 아주 격한 마음으로 본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는 이 세상의 일부라고 아주 절규하더니 마지막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죠. 사베지 나잇 중에서 라바였습니다. 부산의 최정희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구 방송을 아마 끌어다 들으신 거 아닌지. 부산에는 이 방송이 나가지 않는데 여하튼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하이텔로 정영준 씨가 인하공전 산업공예과 모두에게 새 학기에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시면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홍종 씨 또 양정구 월계수 신문반의 편집부장이신 이기태 학생 그리고 전라남도 곡성에서 언니를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음악을 띄워달라고 하신 김수경 씨께도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케빈 베이컨이 주연하고 허버트 로스가 감독한 영화죠. Footloose 중에서 보니 타일러의 노래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이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요. 홍동식 PD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